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조선반도에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60여 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 최대의 열점 지역이며 핵 대결장인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.